요즘은 잠을 못 자 Yeah I gotta work hard yeah. 가끔은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순 없지 내일 공연이 있으니까 No pizzas in my studio 이런 게 익숙해진지도 벌써 몇 년째 가끔은 생각해 이런 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는지 Yeah.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관심 너무 많은 스케줄 너무 많은 음악 너무 많은 대화와 너무 많은 생각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 Can we slow it down 무대에 내려와 땀에 젖는 게 요새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네 내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해 근데 가끔은 말야 가끔은 멀리 떠나가고 싶어 난 아무 생각 들지도 않게 어디로든 상관없어 난 가끔은 아무도 찾지 못하게 어디로든 떠날게 전화도 꺼놓은 채로 너의 연락을 못 받아도 미안해 한 걸음 걸어 어딘가 변했지 이 동네도 스피커 사로 나는 노래도 거짓말처럼 변했고 내 취향도 변했어 더먹거리는 성격인 건 여전해 변하기 싫어 나대온 게 훨씬 편해 덥지 않은 여름 따뜻하지 겨울이 이제 예전보다 작아졌는 서울이 가끔 말야 멀리 떠나고 싶어 사계절이 사라질까 걱정하고 있어 모두 변하고 있지 당연한 거겠지만 널로 같은 위치에서 떠도는 듯한 기분이 들어 너도 알지 나는 여전해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 에이 모두가 똑같듯이 나 역시 좀 변해 모두가 똑같듯이 나 역시 또 변해 멀리 떠나가고 싶어 난 아무 생각 들지도 않게 어디로든 상관없어 난 가끔은 아무도 찾지 못하게 어디로든 떠날게 전화도 꺼놓은 채로 너의 연락을 못 받아도 미안해 Yo, 시끄러운 불빛이 싫어 스피커의 부밍이 싫어 욕심을 잃고 조심에 대한 촛농을 녹였지 얼마나 뜨거울지 몰라 내 마음을 졸였지 아니 얼마나 졸였는지 익혀보면 알지 언제 떠날지는 나를 지켜보면 알지 내가 어디 갈지 모름 지켜보면 알지 얼마나 빠를지는 나를 시켜보면 알지 No 가끔은 지겨울 때가 있어 나를 너무 더러운 방에다 가두어 나는 여길 떠날 거야 사람들이 보내오는 환호와 박수 가채를 받으며 먼 산을 바라봤던 어제 이 길을 택한 내가 너무 용해 오늘은 여행을 점치고 있어 이젠 가사의 마지막 줄에 점 찍고 있어